You got a few minutes? There's something I gotta tell you. 넌 가끔 여자친구 같아. 또 때로 마치 우리 엄마 같아. 달콤한 말로 넌 내게 속삭이고. 아주 가끔은 서로 속썩이고. 넌 내게 너무나 소중해.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.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래. Hello, hello, hello. 넌 가끔 내 여자친구 같아. 때때론 우리가 연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. 나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. 근데 요즘 왜 이리 널 보면 부끄러운지 잘 모르겠어. 난 감이 안 오니까. 붙어 다니며 익숙한 냄새 맡다 보니까. 감정이라고는 이만큼도 아니 요만큼도 없다고 생각했어. 근데 걷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안 지도 몇 년이 지났고. 어색했던 예전과 달리 자연스럽고 활장도 껴막 여자친구 같이. 그런 네가 귀엽다며 볼도 꼬집고. 아주 가끔 네가 날 부를 때 성도 빼고 애칭으로 불러줬어 매. 여자와 남자는 친구가 없다는 말이 요즘 자꾸 생각이 나네. 넌 가끔 여자친구 같아. 또 때로 마치 우리 엄마 같아. 달콤한 말로 넌 내게 속삭이고. 아주 가끔은 서로 속삭이고. 넌 내게 너무나 소중해.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.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래. 여자친구 같아. 넌 말해 내게 언제나 사랑해. 우린 연인처럼 삐지고 달래고 때로 작은 오해에 진심도 바랬어. 우린 정말 사랑인 걸까. 잠시 스치는 작은 바람인 걸까. 글쎄 하나 분명한 건 난 있지. 가끔 널 볼 때면 정말 이상해. 가슴이 간지럽고 벅찬 뜨겁고도 격한 이 느낌.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 걱정 마. 같은 별을 보며 꿈꿨던 우리 첫 만남. 지금 이 순간도 서로만 바라보잖아. 약속할게 네 손 절대 놓지 않을게. 가끔 지치고 힘든 날이었지도 몰라. 하지만 내 곁을 지켜줄 너가 있기에 난 이겨낼 수 있어. 그래 너가 넌 가끔 여자친구 같아. 또 때로 마치 우리 엄마 같아. 달콤한 말로 넌 내게 속삭이고. 아주 가끔은 서로 속썩이고. 넌 내게 너무나 소중해.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.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래. Hello, hello, hello. You are the only girl I want in my life. Made up my mind and to you I won't lie. I think about you all the time. From the moment I opened my eyes. I was too shy but if I don't I'm scared. I might not be able to tell you how I feel. You're the love of my life. 내 여자친구가 돼. 때론 우리 엄마가 돼. 달콤하게 내게 속삭이고. 아주 가끔은 속 썩여도. 넌 가끔 여자친구 같아. 또 따로 마치 우리 엄마 같아. 달콤한 말로 넌 내게 속삭이고. 아주 가끔은 서로 속삭이고. 넌 내게 너무나 소중해.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.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래. Hello, hello, hello, hello, hello. Oh wow. What's going on between us now? Are we together? Hello, hello, hello. We are? Cool.